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분노로 들끓고 있는 대학가의 소식입니다. 이 시간엔 여러 대학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극적으로 타결된 서울 지하철 파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시간은 파업 타결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3일 밤 10시 28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결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한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12.6 사건을 발단으로 한 1979년부터 1981년의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됐던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잘못을 꼬집고 퇴진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교수자와 연구자 일동은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세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도 시국 선언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오늘 오후 1시 30분경 교수님들의 주도하에 시국 선언이 시행됐습니다. 대학별 시국 선언에 이어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는 시국 대회도 예고됐는데요. 고려대, 이화여대 등 2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은 오는 7일 열린 송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학생 시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일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예고돼 있는 날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와 학교 급식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돼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신규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 쟁점을 놓고 5일 오후 4시부터 교섭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4차례의 정회와 속계를 거듭하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전 1시 24분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문에는 63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내용과 추가 채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타결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4조 2교 대제,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고속철도를 비롯해 서울지하철 구간 중에서 코레일과 연계 운영되는 1, 3, 4호선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5일 홉사이트에선 대학가에서 들끓고 있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 선언과 극적으로 타결된 서울 지하철 파업 타결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홉사이트는 오늘 소식을 마지막으로 2024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화구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5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시작과 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끝내는 것, 둘 다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데요. 피크 앤드 법칙은 시작보다는 끝을 더 중요시합니다. 경험 중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전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힘든 과제를 부여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 과정의 어려움이 미화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상업시장에서도 피크앤드 법칙은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을 TV쇼나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는 것은 해당 쇼나 공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 위해서이죠. 어느덧 우리는 2024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순탄치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2024년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라 하죠. 2025년은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더 높이 펼쳐지는 해가 되길 바라며 저희 HUBS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은 시작과 끝이 모여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행복한 연말 보내길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 상식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피크앤드 법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채령,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